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현은. 아. 꼬냐. 이제 우리 연우가 몇 살이었죠? 여섯 살. 나랑 일곱 살. 거야. 여섯 살이 됐어요. 야, 지금까지는 오빠랑 녹음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빠는 엄청 컸나봐요. 이제. 그림 동화책은 사실 많이 읽진 않는 것 같아, 그치? 오빠는 오빠에게 맞는 책을 읽고 있나 봐, 그치? 네. 요즘에 오빠는 동화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 그치? 연우는 하루에 두 개씩 읽는데, 그치? 이제 오빠가 하는 걸 연우가 하기 시작했나 봐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동화도 준비. 준비됐나요? 네. 쑥스러워? 자, 그러면 우리 동화 한번 볼까? 시작! 동화 재미있는 동화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이건 뭐, 연우가 좋아하는 건데? 도토리 마을 유치원. 맞아요.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 나카야미와 글그림. 자, 요 도토리 유치원 시리즈는 요거 말고도 많이 도토리 마을 시리즈는 많은데 연우가 이번에 읽고 싶은 책은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이라는 책이에요. 연우 이 책 좋아해? 네. 왜 이 책이 재밌어요? 이 책이 유치원에서 나처럼 재밌게 놀고 엄마도 있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아, 연우가 유치원 다니는 것처럼 여기도 유치원도 나오고 유치원에서처럼 재밌는 그림 장면도 많고 그래서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토리 마을 친구들이 기운차게 아빠. 유치원에 왔어요. 아빠. 네. 근데 응? 왜? 오빠랑 동화해줄 때는 왜? 같이 읽었어? 아, 동화책을? 오빠가 오빠랑 같이? 처음에는 오빠도 글을 모르니까 같이 읽을 수가 없고 아빠 혼자 다 읽었지? 근데 나중에는 오빠가 글씨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근데 몇 살 때 했어? 오빠가 글씨를 7살 때 알게 됐나? 7살 때? 8살 때? 7살 때 알았나 보다. 그때는 오빠도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같이 읽어줬던 거지. 한 번씩 번갈아. 너는 나중에 글씨 다 배우면 같이 읽어보자. 알았지? 쿠야 안녕? 이치와 니치도 왔구나. 좋은 아침이야 코타. 선생님들이 웃는 얼굴로 도토리 친구들을 맞았어요. 아빠 잘 가요. 엄마 이따 봐요 엄마. 친구들은 아빠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 여기다. 이건 유모차. 도토리 유치원의 유모차인가 봐. 근데 이거. 아, 유모차가 아니라 자전거에 앞에다 태우고 왔나 보다. 왜? 아빠도 옛날에 자전거 앞에 말고. 아빠 바로 앞에 연우나 오빠 태우고 자전거 타기도 했었어. 아, 오빠 태웠구나. 읽어볼까? 친구들은 아빠와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 좋아하는 놀이를 시작했죠. 그런데 아키는 문 앞에서 칭얼거리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원장 선생님이 아키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기 부원장. 그치, 아키가 울고 있잖아, 그치? 우리 엄마한테 인사할까? 그제 엄마는 안심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연우는 유치원 처음 갔을 때 안 울었어? 엄마랑 떨어질 때? 진짜? 친구들이 모두 모이면 다 같이 인사 노래를 불러요. 담임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자 모두들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놀아요. 태양은 반긋반긋 우리도 반긋반긋 즐겁고 신나는 도토리치와 연우는 아침에 다 모이면 인사노래 해? 응. 어떤 인사노래 한번 해볼래?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연우 유치원도 이렇게 인사 노래 하는구나. 응, 근데 응. 원래 반갑습니다 아닌 안녕이에요. 안녕이야? 여기는 반긋반긋 웃으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바꿨어. 형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반가면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 도토리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인사 노래를 부른대. 근데 왜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즐겁게 하는 거지. 너는 앉아서 하는구나. 응. 원장 선생님이 아침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아침 인사가 끝나면 언제나 산책을 하러 나가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손을 씻고 바깥놀이를 위해 모자를 쓰고 나면 자 출발. 누가 맨 앞에야? 몰라. 이 옆에. 이름은 모르겠어. 동생들은 형과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꼬맹이들은 유모차를 타고 따라갔죠. 아기들은 남아서 유치원을 시켰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지나가는 도토리 마을 어른들이 말을 건네자 모두 다녀오겠습니다. 연우대죠. 시작.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도토리 공원에 도착했어요. 난 철봉놀이 할 거야. 난 미끄럼틀 타야지. 친구들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며 금방 놀이에 푹 빠졌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쌩 불어왔어요. 으악! 나뭇잎이 휙 올랐다가 사르르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네. 잠시 마음을 놓았을 때였어요. 휙 회오리 바람이다. 코타가 떨어진 나뭇잎을 두 손 가득 모아 하늘 향해 휙 던졌어요. 너도 나도 신이 나서 나뭇잎을 몇 번이나 던지면서 바람놀이를 했어요. 마루는 얘 이름이 마루인가 봐. 마루는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나뭇잎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어서 오세요. 나뭇잎 온천입니다. 기분이 상쾌해진답니다. 하며 온천놀이를 시작했어요. 쿠페와 칸나도 푸딩 가게에 놀이를 시작했어요. 모래로 푸딩을 만들어 나뭇잎을 얹고 소리쳤죠. 맛있는 푸딩, 나뭇잎 푸딩입니다. 맛보러 오세요. 요즘 도토리 유치원에서는 가게 놀이가 인기예요. 1년에 한 번뿐인 가게 놀이 축제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난 나뭇잎 크레이프 가게를 할 거야. 크레이프는 뭐야?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덮어서 먹는 게 있나 봐. 이런 건가 봐. 이런 것 같다. 이거. 우리는 나뭇잎 생선 초밥 가게. 우리는 나뭇잎 케이크 가게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모두들 여러 가지 나뭇잎 가게 놀이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가게도 오세요. 선생님, 여기도요. 여기도요. 손님역을 맡은 선생님들은 이 가게, 저 가게로 돌아다니느라 무척 바빴어요. 모두들 가게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부원장 선생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으로 돌아가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친구들은 조금 더 놀고 싶었지만 슬슬 배가 고팠어요. 유치원에 돌아오니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겨왔어요.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아침 일찍부터 맛난 점심을 준비했거든요. 맛있는 우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침 튀지 말라고 음식 만들 때. 우와 오늘은 도토리 스튜다.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자 친구들은 벙실벙실 웃었어요. 선생님 가라는 숟가락이 없어요. 으아 물 쏟았어. 점심시간에도 선생님들은 친구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선생님도 힘들겠지 그치? 드디어 점심 먹을 준비가 다 되었어요. 오늘은 별림반 친구들이 인사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하자 쿠와 코타가 앞으로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우 유치원에도 이렇게 점심때 식사 인사하는 말이 있어? 식사하면서 뭐 어떻게 식사 먼저 먹기 전에 하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받고 잘 먹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부르는 노래도 있어? 뭐 어떤 노래? 해볼래? 시작.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못 받았어요. 암냠냠냠 암냠 암냠냠냠 암냠 맛있게 더 먹어. 진짜 그렇게 노래 불러? 아니면 연호가 만든 거야? 진짜 유치원에서 만든. 아니, 연호가 지금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 그렇게 불러 거니까.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모두들 기대하는 가게놀이 축제 준비를 가게놀이 축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게놀이 축제는 도토리 유치원의 큰 행사예요. 물론 손님들도 많이 초대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잘 그린다? 아, 그림을? 응. 그림을 그리는 연습 많이 했나 보지. 연우도 뭐든 연습을 많이 하면 잘 그릴 수 있어. 어떤 가게가 좋을까? 난 레스토랑을 하고 싶어. 난 장난감 가게 할 거야. 담임 선생님이 커다란 종이에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가게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선생님도 왜? 같이 도와주는 거겠지? 친구들도 선생님을 도왔어요. 저런 눈 깜짝할 사이에 종이가 꽉 차고 말았네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가게가 너무 많았어요. 얘들아, 우리 가게를 조금만 줄일까? 하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럼 연우 어떻게 하고 싶어? 네, 그럴 거야. 아니면 싫어요, 그래. 네. 그래? 도토리들은 어때?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큰 종이를 줬는데, 근데 거기 그림 그렸어. 근데 너무 꽉 차서, 선생님들이 잘라줘서 이렇게 반으로 네모나게 잘라줘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줘. 그랬어? 보자. 얘들아, 우리 가게를 조금만 줄일까? 선생님, 제 가게는 없애면 안 돼요. 저도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담임 선생님이 커다란 종이를 연우 말대로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 함께하면 더 좋은 가게들이 있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도 들을 수 있다면 멋지겠지? 담임 선생님이 레스토랑과 노래방 종이를 바닥에 놓고 말했어요. 온천에 주스 가게가 있으면 목욕하고 나서 마실 수 있겠다. 생선 초밥을 먹고 나서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함께하면 재미있어 보이는 가게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모든 가게가 정해진 다음 친구들은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 알록달록한 나무 열매와 나뭇잎을 주웠죠. 선생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유치원 안에도 빈 상자와 끈, 차원처럼 쓸만한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도 형과 언니를 도와 열심히 재료를 모았죠. 벌써 유치원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엄마, 가게놀이 축제 때 초대할 거니까 꼭 와야 돼요. 그럼 꼭 가야지. 다음 날도 도토리 유치원 친구들은 가게놀이 축제 준비를 하느라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도 재료를 가져와 물건을 만들었죠. 축제를 열 장소도 꾸며야 해요. 모두들 힘을 모아 열심히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정신없이 바빴죠. 매일매일 준비한 덕분에 어느새 가게가 하나둘 생겨났어요. 오늘도 다들 참 열심히 하더군요. 그러게요.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야겠어요. 선생님들은 도토리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매일 늦게 남아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선생님들? 드디어 가게 놀이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도토리 유치원 앞에 가게가 쪼르륵 차려졌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친구들은 힘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렀어요. 대단하군. 모두들 열심히 준비했네요. 아빠 엄마들이 가게를 보고서 깜짝 놀라 말했어요. 주스 주세요. 어? 가짜 주스잖아. 마시고 싶은데 아쉽군. 물감으로 만든 주스는 육상선수 부자가 착각할 만큼 진짜 같았죠. 먹으면 안 되나 봐, 그치? 응.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치? 응. 햄버거, 스테이크, 생선, 초밥, 빵은 모두 종이 찰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래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 당장 먹고 싶어? 손님들이 말하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이 가게가 놀이가 아니고 진짜 가게라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원장 선생님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허허허, 정말 그렇겠네. 도토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가게를 할까? 어떤 가게든 잘할 수 있을 거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들은 아닌가 봐, 그치? 놀이야, 놀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후두둑 후두둑. 어? 비가 오는 건가? 그때 소나기가 쫙쫙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차가워.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늘이 맑았는데 비 때문에 모든 가게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손님들은 돌아가고 친구들은 울상이었어요. 아이고, 친구들은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산입니다, 우산! 여기 우산이 있어요. 지금 우산 가게가 문을 엽니다. 선생님들이 우산 가게를 또 시작을 했어요. 다행이다, 그치? 우와, 우산 가게다! 친구들의 얼굴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펼치면 깜짝 놀라는 도토리의 유치원 특별 우산입니다. 선생님이 손님들에게 우산을 나눠줬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도왔죠. 우산 가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손님들이 말했어요. 푹! 우와, 정말 멋지다! 우산을 펼치니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조각조각 붙어있었어요. 어? 내 그림이네? 내 그림도 있어. 이건 쿠페가 그린 건데? 모두들 우산을 보며 말했어요. 기뻐했어요. 혹시 몰라 우산 가게를 준비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들이 마주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작다. 작은 선생님도 있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가게놀이 축제는 멋지게 끝났답니다. 끝입니다. 연우 유치원 생활하고 비슷해? 근데 왜 가게놀이는 왜 해? 글쎄, 여긴 산책 나가는 그림인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네! 아유, 요 도토리 마을 시리즈 요거 말고 또 있지? 다음엔 그거 읽어보자. 자, 오늘 책 읽고 이제 자야지, 그치? 근데 엄마 두 권 읽어준다. 알았어, 알았어. 한 권 더 읽고 자자. 안녕히 계세요 해주시죠. 안녕히 계세요. 네.